시내야 봄띠가 시내야 사내 마음 알고 싶은 봄띠가 시내 시내야 봄띠가 시내야 사내 마음 알고 싶은 봄띠가 시내 시내야 봄띠가 시내야 사내 마음 불러놓고 싶은 봄띠가 시내 변해가는 세상이를 웃고 말지만 웃고 나면 내려오라 봄띠가 시내 가시내야 가시내야 봄띠가 시내야 사내 마음 알고 싶은 봄띠가 시내 봄띠가 시내 봄띠가 시내